최근 괴뢰 당국이 버훈초를 내세워 2017년 업무계획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업무계획 보고에는 지난 6년간 500여만 명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하였다. 그 대상을 올해에는 155만 명, 앞으로는 1000만 명으로 늘리겠다 등의 내용을 쪼아박았습니다.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지금까지 벌려온 반공화국 독소, 숙미사대 교육 내용도 모자라 미국과의 동맹이 남조선에서 지난 60년간 전쟁 억제와 경제발전, 민주화 실현의 핵심 역할을 하였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자면 한미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뢰 패당이 벌리는 나라사랑 교육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반공화국 독소와 숙미사대의식을 불어넣어 그들을 철저히 미국의 하수인 전쟁의 수단 총알바지로 만드는 반동적 교육입니다.